푸른 밤 정연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명작 로미오와 줄리엣에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미처 깨닫지 못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미오의 첫사랑이 줄리엣이 아닌 로잘린이란 사실이고요. 다른 하나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목숨을 건 사랑이 겨우 5일 안에 다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알고는 있지만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오늘요, 2월의 마지막 휴일이었습니다. 잘 보내셨나요? 2월은 벌써 막바지를 향해 가는데 기억할 만한 사건 하나 없어 허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는요, 사실 2월에 가장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DJ를 맡게 됐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매일매일 2시간을 채웠던 얘기들은요, 푸른밤 가족들의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거죠. 저한테는 특별할 거 없는 여러분의 일상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수많은 일상으로 채워지는 시간, 2월 23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23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의 Follow Your Arrow였습니다. 컨트리풍 음악이었습니다. 참 매력적인 나른한 보이스고요. 뮤직비디오가 참 재밌어요. 이 보컬분이 서브 모자를 쓰고요. 정말 섹시한 핫팬츠를 입고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좀 이 부조화에서 오는 재미있는 뭔가 풍경 그런 게 그려지는 뮤직비디오인데 여러분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프닝 때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저도 이 전 영화 봤죠. 고전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를 보고 가사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대사도 인용을 하고요. 참 이 작품을 보고 제가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걸 느꼈었는데 이런 또 비밀이 있었네요. 5일 안에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나눴다는 게 저는 참 충격이었습니다.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오늘 푸른밤 신유아 포차에서는요. 한국의 대표 모던 락밴드죠. 3호선 버터플라이와 함께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만나 뵙는 분들이죠. 좋아하신 분들 참 많을 텐데 문화 선물도 드렸었고요. 푸른밤에서 자세하게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3부에서는 90s but goodies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억에 젖어드는 90년대 팝 가요들 많이 들려드릴게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미니와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네, 그러면요. 광고 듣고 푸른밤 심야 포차로 돌아오겠습니다. 음악을 재생하는 순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극이 바뀌는 느낌. 그 전율처럼 언제나 트렌디한 음악으로 팬들을 열광시키는 밴드죠. 푸른밤 심야 포차 세 번째 손님 3호선 버터플라이와 함께합니다. 특유의 표현력, 실험적인 음악, 독보적인 락밴드라고 하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3호선 버터플라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남상아라고 하고요. 네네. 노래하고 기타 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럼 치는 서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 치고 네. 노래도 가끔씩 하는 성기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세 분 나와주셨는데 한 분 더 계시죠? 네. 베이스 치는 김남일 씨가 있는데 네. 이분은 또 그 스튜디오 사운드 엔지니어이시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오늘 다른 밴드 녹음 네네. 해야 되는 스케줄이 미리 부킹이 돼 있어가지고 이분은 못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제가 오면서 또 한번 들었고요. 저번부터 문화, 푸른밤 문화 선물 때문에 공연 선물 드리느라고 또 음악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아, 예. 너무 실험적이고 또 사운드가 되게 독특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팀이었습니다. 아유.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분 오늘 함께 할 거고요. 3호선 버터플라이라는 밴드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분들을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요. 홍대 인디 밴드의 조상님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번에 차례 지내줬나요? 아닙니다. 아, 그게 아니고 그만큼 또 오랫동안 음악을 하셨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네. 몇 년 정도 되셨는지 결성하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조상님이니까 뭐 아브라함 생각이 난다고 이랬는데요. 저희가 결성된 건 1999년이고요. 99년도요? 네. 99년이고 네. 그러네요. 그러면 뭐 15년 세지 말자. 네, 그 정도.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그때 이제 인디 레이블이 좀 새로 생기는 그런 네네. 추세였는데요. 네. 그때 남상아 씨는 허클베리 핀이라는 밴드를 하고 있었고 네. 저는 99라는 밴드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 두 밴드, 제 밴드는 해체됐고, 네. 다른 말로 하면 망했고, 그다음에 이제 남상아 씨는 허클베리 핀에서 나오게 됐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결성이 된 거군요. 네. 시작할 때부터 네 분이서 함께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때 너 몇 살이었지? 98년도 드럼. 네. 드럼의 현정 씨, 서현정 씨. 고1 중3 무대. 네. 어, 그랬군요. 그러면 후에 합류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네. 근데 여성 드러머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 여성 드러머가 매력 있는 거예요? 이 여성의 매력. 서현정 씨도 너무 매력 있으시고요. 네. 저는 여성 드러머가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드럼 칠 때 뭔가 긴 머리가 휘날리면 되게 매력적이게 보이더라고요. 머리 좀 길러라. 그래서 머리 길르고 있어요. 아, 뭐, 원래 머리가 되게 짧으셨나요? 네, 팀 결성 당시만 해도 네. 여자 보컬이 드물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남상아 씨 혹시 미모 때문에 이렇게 팀의 보컬로 뽑히신 건 아닌가? 아, 전혀 아니고요. 네, 아닌가요? 네. 어, 너무 되게 매력적인 보컬을 갖고 계셔서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들으면서 말소리, 이게 나레이션 느낌의 목소리도 되게 음악적으로 느껴져서 아, 목소리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쿠쿠루 쿠쿠 비둘기 들으면서 아. 이야, 최고다. 진짜 목소리 너무 외국 밴드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남자인 줄 아셨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헬로라는 음악도 들으면서 외국, 유럽 밴드의 음악 같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아, 저희가 한국적인 게 너무 없나요? 아니요. 그럼 되게 유니크한 매력이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3호선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고 허클베리 핀도 네. 그랬고 그 3호선 처음 할 때는 그 기현이 오빠랑 저랑 네. 그 처음 먼저 같이 시작하게 됐는데 네, 네, 네. 그때 서로 음악에 반했던 것 같아요. 아. 같이 녹음했던 네. 강조 점점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그리고 서로 간에 반하고 음악에 대해서 반하셨다. 아, 그렇군요. 아니, 혼성팀이어서 전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냥 뭔가 혼성이라고 하면은 음악적인 그 남자랑 여자랑 시각이 다르잖아요. 가사를 그렇죠. 쓸 때나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나 싶었거든요. 굉장히 예, 네. 많이 알게 되죠. 네. 여자들은 여자분들이 이러시구나. 근데 사실 기환이 오빠도 약간 여성적인 면이 있고요. 아, 저도 그래요? 좀 남성적인 면이 성격상 네,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었어? 너 나한테 얘기 안 했니? 아, 아 이런 식으로 어떤 면이 네. 어떤 면이 좀 여성적인가요? 지금 말씀하신거나 이런 부분이요? 기환이 오빠 되게 섬세하고 그리고 여려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살이 말랑말랑해요. 아, 되게 딱딱한 데가 없어요. 아 여성적인 클래스. 여성적인 매력이 또 있으시다. 남상아 씨는 그러고 보면 네. 굉장히 무뚝뚝해요. 좀 시니컬한 매력이 네네네네. 있으신 건가요? 근데 보컬에서도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시니컬, 잘못하면 판무, 핫딸 이런 거 있죠. 그럴 정도로 좀 무뚝뚝하고 서현정 씨는 네. 걷는 게 일단 남자 같아요. 아, 그래요? 되게 톰보이. 그럼 여기서 걸어봐. 어머머. 막 이렇게 뚜벅뚜벅뚜벅 걷고.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안타깝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큰일 날 뻔했네. 네. 3호선 버터플라이. 이름만 딱 들었을 땐 이름이 팀 밴드 이름이 되게 독특하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누구의 생각이었는지 뜻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하도 오래돼갖고.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늘 분명히 누구의 생각이었는지가. 3호선 버터플라이는 무슨 뜻이에요, 그럼? 그게 결성 당시 저희가 3호선 타고 왔다 갔다 했었어요. 아. 녹음실이 3호선 네네. 끝 양재역에 있었고. 녹음실은 양재역에 있었고 저희 살기는 이쪽 북쪽에 홍제. 네네네. 얘네가 홍제에서 내렸고요. 네. 제가 녹번에서 내렸었는데. 아, 그랬군요. 네, 3호선. 3호선을 타고 이렇게 음악을 하러 출퇴근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뭘 붙일 생각을 했었는데 네. 뭐 이런 거 저런 걸 붙여 보다가 나비 버터플라이. 나비가 이렇게 툭 앉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되게 일상적이면서도 좀 낭만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 뭔가 예. 음악을 하면서 출퇴근을 하는 걸 자연스럽게 팀명에 녹였다라는 게 또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네. 약간 그 리버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거꾸로 이렇게 남들 출근할 때 이렇게 퇴근하는 네. 그래서 어깨 툭툭 막 이렇게 부닥친다든지 아... 남들과 어깨를 같이 쑥 가는 게 아니라 네네네네. 계속 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철 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네. 딴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런 거를 나비들이 좀 약간 좀 꿈하고 관련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몽상가들이나 뭐 그런 거 표현할 때 딴 나비라는 생각을 말을 하죠. 그냥 그 거기 이렇게 나비처럼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었나 봐요. 근데 되게 좋다. 해설을 그러니까 팀명을 해석해 보니까 너무 좋네요. 뭔가 해석. 아, 네. 성서 버터플라이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는데요.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까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저희 이번 4집 앨범에 네. 들어있는 헤어지는 날 바로 오늘이라는 좀 우울하고 네네네 네, 오늘 헤어졌으니까 당연히 우울하겠죠. 아, 그러면 한번. 네, 성우선 버터플라이의 헤어지는 날 바로 오늘 듣고 오겠습니다. 헤어지는 날 바로 오늘 믿기 싫지만 바로 오늘 진눈깨비가 거리를 뒹구네 헤어지는 날 바로 오늘 너는 모든 걸 빼앗아가네 진눈깨비가 얼굴을 때리네 가지 말라고 매달려봐도 매달려봐도 가지 말라고 제발 가지 말라고 매달려봐도 진눈깨비 흩어지는 거리에 353 버터플라이 헤어지는 날 바로 오늘 듣고 왔습니다. 야, 노래 가사가 가슴이 미어지네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매달려봐도. 네, 누가 작곡 작사하셨죠? 성규환 씨요. 아유, 박수. 시연에 누가 있겠어? 경험이 많으시네. 아유, 이런 이 곡은 언제 작곡을 하신 거예요? 이게 네네. 사실 되게 오래 전에 네. 한 십몇 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렇군요. 꽤 오래됐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뭐 이렇게 발굴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굴되는 노래들이 나이 먹으니까 또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남상아 씨한테 어울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늘 뒷전에 있었던 곡이기도 하고. 근데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요? 벌스 부분이 이렇게 뭔가 호소력 있게 전 들렸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3호선 버터플라이 음악 한 곡 듣고 왔는데요. 3호선 버터플라이의 장르, 음악 장르는 이거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해주신다면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뭔가 단어로 표현하자면 뭔가 없을까요? 무슨 장르다 이렇게 얘기 말고요. 색도 좋고요. 네. 색깔로 치자면 네. 한 가지 색깔로 그냥 딱 규정해버리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곡마다는 다른 색깔이더라도 네. 그래서 네, 사실 여러 가지 색깔을 다 해보고 싶어요. 네, 버터플라이의 앨범을 들어보면 너무 다양한 장르가 같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일 수도 있고 매력, 그게 또 매력인 것 같아요. 실험적인 장르와 또 사운드가 함께하는 것 자체가. 그렇군요. 이렇게 좀 음악 얘기를 해보고 또 들어봤는데요. 푸른밤 심야포차 이 시간은요, 사실 평소에 제가 만나보고 싶었던 분들을 초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 코너만의 공식 질문이 있어요. 바로 빠르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한 분 한 분 여쭤보겠습니다. 술 좋아하세요? 네. 빠른 대답. 남상아 씨가 빠르게 대답해 네. 주셨어요. 서현정 씨는 어떠세요? 네, 좋아해요. 술 좋아하세요? 네. 성기환 씨도? 저는 마음은 좋아하는데 네. 몸이 좀 안 따르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가장 세 분 중에 가장 술이 세신 분은? 상아 언니. 저요. 대답도 가장 빠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종도 벌써. 주량은 어떻게 되세요? 위스키 한 5잔 정도. 그래요? 위스키 5잔. 저는 술을 전혀 못 마셔서 위스키가 그러세요? 어느 정도죠? 술 못 마시면서 이런 코를 왜 만드세요? 그러니까 술 먹는 기분이라도 안 주더라고. 기분이라도 내려고요. 술 먹는 기분이라도 내려고. 아, 그러면 안주는 뭘 즐겨 드시는 편이세요? 세 분이서 같이 회식을 하거나 저녁을 먹을 때 뭐 그럴 때도 드시나요? 남상아 씨는 네. 술을 잘 드시기 때문에 네. 안주 이런 거는 좀 안 쳐다보는 편이고요. 정말요? 그죠? 술만? 네, 저는 계란말이 같은 거 이렇게 턱턱 집어먹는 편이고요. 아, 계란말이나? 계란말이 진짜 좋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네. 안주가 얼마나 빨리 없어지나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안주를 빨리 없애는 그 역할을 제가 많이 하고. 서현정 씨는 또 뭘 좋아하지? 과메기 좋아하죠, 과메기. 과메기. 과메기. 그럼 과메기는 소주 아닌가요? 그쵸, 소주의 과메기죠.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과메기는 특히 좋아하는 게 고향이 포항이라서. 아, 네. 그러세요? 그렇구나. 제대로 된 과메기가 겨울에 올라와요. 아, 부모님이 또 올려주시는 걸. 형부. 형부가. 그것도 형부가 올려줘야 돼요. 아, 가족들이 또 그렇게 챙겨주는군요. 그러면 저희 멤버 전원이 네네. 그 과메기, 현정인의 과메기가 올라오면 네. 모여요. 다 함께 멤버들이 함께 예, 모여서. 과메기 올라왔다 그래서 모이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 과메기를 못 먹겠더라고요. 아, 너무 맛있어서. 그러니까 딴 과메기는 과메기가 아니라 무슨 뭐 멸치야 뭐. 그 정도 너무 맛있어요. 그 정도로 맛있는 과메기. 소주와 함께 네. 먹으면 또. 형부 전화번호 어떻게 되세요? 금상첨화. 명함도 받았었는데. 아, 진짜요? 그러면 술 드시면 술 버릇 있는 멤버 있다거나. 아까 서현정 씨 듣기로는 술을 드시면 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다, 재밌어지신다 이라고 멤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시작할 때. 저는 그 네. 오빠랑 언니랑 아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네. 저는 상아 언니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에이? 아, 정말요? 주로 여자 멤버들이 네. 막 업돼가지고요. 네네네. 네, 네. 막 이렇게 하고 네. 저랑 나민이는 이제 옆에서 쳐다보는. 술 버릇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들 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춤추고 그게 제일 좋죠. 춤추는 거 좋아하고 다들. 저는 사실 술 먹으면 웁니다. 우는 제일 싫죠. 우는 멤버는 없으시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징징 울었던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술을 안 먹어요. 아, 역시인다. 그럼 고쳐지기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 술. 네, 좀 울고 나니까 네. 그다음 울 건덕지가 없어요. 너무 자주 울어서.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애들도 아니 쟤 또 울고 그냥 가자 막 이러고 그러니까 아. 쳐다봐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울음을 저절로 붙이겠다. 아 아이들 울면 이렇게 무관심으로 대하면 애들이 안 우는 것처럼. 그런 거랑 좀 비슷하고. 아 그렇군요. 아 저도 참 독특한 술벌이 하나 있는데 네. 술 취하면 DJ잉을 하게 돼요. 아 디제잉이요? 그냥 음악을 틀고 그 술집에서 막 네. 제가 음악을 틀고 있더라고요. 오빠가 음악을 틀어줘서 우리가 춤을 추기 시작하는 그치. 거죠. 아~ 댄스 음악을 틀죠. 되게 멤버들의 합이 좋네요. 음악을 틀어주시고 뭐 같이 즐기면서 또 춤도 추고 아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즐겁습니다. 네, 뭔가 서로 술방울까지 알아봤습니다. 뭔가 좀 친해진 기분이 저는 드는데 포장마차에 있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홍대 인디밴드계 조상님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정규 앨범을 총 4장 내셨잖아요. 비정규 앨범까지 합치면 11장 정도 앨범을 내셨는데 활동 기간에 비하면 좀 앨범이 적은 편이 아닌가 싶어서 조상님 측으로는 좀 조상님들 좀 게을러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 표 마음에 너무 안 드셨나봐요. 조상님이라는 말이 좋아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그 말을 안 할게요. 밴드계 뭐라고 할까? 밴드계 형 누나 선배님 이렇게 말씀을 할게요. 조금 활동 연수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어서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네, 앨범 준비 기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신가요? 아니면은 좀 더 신중하게 곡을 초이스하고 그러셔서 그런 건지. 글쎄요. 뭐 네네. 약간 뭐 저희들이 좀 게을른 탓도 있겠고 그다음에 네. 누가 이렇게 또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옆에 있지도 않는 네. 면도 있겠고 네. 또 중간에 사실 시도를 한 경우도 많아요. 네. 뭐 이렇게 좀 앨범을 내보려고 네. 모여서 녹음도 하고 막 했었는데 잘 안 되고 견이 오빠나 남윤이나 뭐 이렇게 하는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고. 꼭 이거에 안 매여 있고 다른 일들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소원일 수도 있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무슨 일을 하세요? 김남윤 씨는 엔지니어도 네. 하고 네네네 저도 뭐 영화 음악 같은 것도 했었고요 아 영화 음악으로 등등 또 등등 이렇게 뭐 하느라고 그런데 또 그것 때문에 앨범을 못 낸 것 같진 않고요. 아니고. 근데 하여튼 이 업다운이 있는 것 있어요. 있군요. 그런데 되게 다운 때 네. 보통 밴드가 이렇게 깨지거나 해체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냥 이렇게 앨범이 안 나오더라도 자연스럽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3집하고 4집 사이에 예, 예, 10년 그때. 정도의 이때가 그 기간인가요? 그냥, 예. 그게 또 지나고 나니까 새로 네.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계기들이 생기고 그렇군요. 만들게 되고 저는 네 번째 저 2012년도에 나온 앨범 들었을 때 되게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랬어요? 장르적으로도 너무 많이 들어있고 또 가사들도 너무 표현이 좋아서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 3집과 4집의 공백기간 10년 근데 이 시간에도 불구하고요 지난해 한국 대중음악상 받으셨죠. 그때 3관왕 하셨어요. 와 아무나 받는 상이 아닌데 그것도 받고 가온 뭐 이런 것도 가온 차트 네 그런 것도 받았어요. 거기 가서 아이돌 분들 많이 봤는데 네 안타깝게 저는 그때 없었네요. 이런 그때 인사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예상 바뀌었고 네. 앨범 마치면서도 약간 아 좀 많이 아쉬워서 네. 좀 더 작업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었는데 네. 경이 오빠가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 딱 그래서 그냥 냈는데 상을 받게 됐을 때 깜짝 놀랐고 네. 되게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저희가 공백도 길었고 네. 그랬는데 이게 되게 힘이 돼서 좀 이렇게 추진력을 받았던 것 같아요.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이 곡 맞고는 꼭 추천해주고 싶다 하는 곡 있을까요? 사무선 버터플라이에 아까는 좀 이렇게 우울한 노래 들려드렸으니까 네. 이번에는 그나마 저희 노래 중에서 좀 이렇게 네. 리듬감이 있다고 할까? 그런 노래 들려드릴게요. 네가 더 섹시해 괜찮아. 가사 제목이 참 예. 독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내용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뭐 다들 자기가 다 섹시하다 그러고 막 네네. 이러는데 나는 완벽해 막 이러고 그러는데 네. 그래도 네가 더 섹시해라고 거꾸로 얘기해 주고 싶은 그런 노래군요. 네. 네. 사무선 버터플라이의 네가 더 섹시해 괜찮아 듣고 오겠습니다. 삼성 버터플라이의 네가 더 섹시해 괜찮아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좀 귀엽기도 하면서 섹시하기도 한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진짜. 거의 같은 음역대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 노래 너무 좋네요. 네, 이게 또 음악도 듣고 왔는데 한 분 한 분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서현정 씨. 네. 네, 미모 드러머로 유명하시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쓰신 거예요? 나 유명하세요? 아니 그리고 되게 미모의 드럼으로 유명할 것 같은데 지금 서현정 씨가 이렇게 드럼을 치시면 많은 분들이 공연장에서 와 저 드럼은 되게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언제부터 드럼을 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20살 때부터 드럼을 쳤어요. 20살 때부터요? 네. 그렇구나. 학교 다니거나 뭐 밴드부 때 드럼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인데 좀 늦었죠.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죠? 계기요? 네. 그냥 딱히 잘하는 게 없었고 어쩌다가 고3 때 하고 싶은 걸 늦게 찾아서 부모님한테 부모님 졸랐죠. 그래요? 20살 때? 네. 부모님은 딱히 반대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그렇죠. 잘하는 게 없었으니까 하고 싶은 게 있다니까 시켜주셨죠. 그래 이거라도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은 그때 뭔가 장래 희망을 이제 드러머 음악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그때 하시고 시작을 하신 건가요?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구나. 그게 아마 저 어렸을 때 계속 운동을 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그래서 아마 그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드럼 친 것도 네. 그 제 활동적인 악기를 저도 모르게 선택한 것 같아요. 어떤 운동하셨었어요? 저 육상? 육상이랑 기계체 졸음 이렇게. 정말요? 네, 그랬구나. 그 드럼도 이렇게 체력이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네. 저 학교 다닐 때 저도 밴드부 했었어서 그때 베이스 쳤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드럼 치는 친구들 보면 야 땀 흘리는 게 남자였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드럼 배울까 이 생각하다가 맨 처음에 연습하다가 손이 너무 아파서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베이스가 더 손이 아프지 않아요? 그게 또 베이스는 중학교 때부터 쳐서 좀 익숙해지니까 아. 괜찮았는데 또 다시 시작하려니까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드럼을 포기했었거든요. 근데 여성분이 드럼을 치신다라는 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많은 분들이 좀 막 되게 매력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을 것 같은데 없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없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성기환 씨에게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네. 참 유명하신 분이죠. 실어 등단까지 하셨고요. 서울대학교 불어국문학과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이거 뭐 거의 완벽하시네요. 그리고 또 영화음악도 하셨고 라디오 진행도 하셨고요. 라디오는 이제 월드뮤직 네, 진행했었어요. 그렇군요. 아프리카 저... 음악 막 이런 거. 제가 3주 됐습니다. 시작한 지 3주 됐어요. 네. 그 DJ 선배로서 저에게 뭔가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신지. 아 지금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주면은 더 우리가 편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으세요? 게스트로서? 되게 편하게 잘 해주시는 거 같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불만 하나 칭찬을 네. 너무 많이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할게요. 칭찬이랑. 아니요, 아니 너무 고마운데. 아니 근데 모르겠어서. 아니 되게. 아,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일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 만나 뵈니까 아, 궁금한 거 그리고 또 그런 게 막 터지는 것 같아요. 여쭤보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다 음악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도 네네. 음악 들으면서 노는 걸 제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음악을 이렇게 막 끝없이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음악의 분위기 때문에 술도 더 마시게 되고 그렇죠. 뭐 그런 분위기? 네네. 이런 걸 타는 DJ가 멋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분위기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아 그거는 연습을 안 될 텐데 술을 좀 먹어야죠. 음악을 좋아하니까 네. 좋아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요 저희는 광고 듣고 아 죄송합니다 여기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악 얘기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앨범을 보니까 되게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작사 작곡명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밴드명만 적혀 있던데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될까요? 자세히 보셨네요. 네. 감사하고요. 이게 사실 작사 작곡은 기본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편곡까지도 네. 다 쓰는데 이게 밴드명만 이렇게 돼 있다는 건 뭐 네 분이 다 참여를 같이 하신 건지 그래서 써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뭐 곡마다 주요 테마를 누가 만들었고 개인적인 건 있는데. 네. 작업을 끝내놓고 나니까 네. 이게 막 이렇게 얼버무려져가지고 아 이건 모든 부분에서 다 같이 참여를 해서 네 누가 누구 건지를 모르게 막 이렇게 그렇구나 그림도 막 그렇게 어떤 모양을 그리려고 그러는데 흐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건 우리 전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함께 만든 거여서 밴드명만 적으신 거군요. 네 그리고 밴드 이제 생활을 하시니까 네. 아시겠지만 곡을 누가 썼다고 해도 네네. 어떤 목소리가 들어오면서 그 곡을 확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꼭 그 기존의 전통적으로 뭐 누가 만들었고 누구는 노래했고 딱딱 구분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셨군요. 저도 좀 멤버들하고 같이 가사를 쓴 적이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정말로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같이 이렇게 써줄 때 새로운 그렇지. 게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게 누구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써주셨구나. 음반 작업은 그럼 다 같이 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분이서 네. 함께 이렇게 뭐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도 많이 나누시는 거지. 네. 좀 싸우죠. 네, 가장 크게 싸웠던 적은 뭐 때문에 기억이 지금 딱 나는 뭔가 이것 때문에 싸웠다 이런 건 있으세요? 꿈속으로 가사 때문에 싸우셨나요? 나는 좀 더 편곡 때문에 싸웠죠. 네, 편곡적인 부분 때문에 꿈속으로라는 노래에서 네. 제가 좀 웃긴 걸 집어넣으려고 그랬거든요. 디게디게디게디 이런 그런 실험적인 발음을 또 너무 실험적이었나? 근데 애들이 네. 다 무시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무시한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네. 그거 한 번 띠기띠기띠기 하는 거 한 마디 때문에 한 마디도 안 넣어주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빌었어요. 제발 요거 하나만 넣어줘.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넣고 넣은 다음에 그거 두 번 돌리면 안 될까? 그런데 애들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 번만 돌린 적 있고. 아, 그랬군요. 그러면서 좀 이런 말. 근데 사실 있고. 가장 많이 싸운 거는 네. 그 돼지저금통 사건. 돼지저금통? 그게 뭘까요? 노래 제목인가요? 돼지저금통? 지각을 하면 이제 지각 우리도 벌금을 한번 해보자. 다들 늦지 말자는 어떤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돼지저금통엔 이게 액수가 점점 커지니까 안 내시더라고요. 아, 늦어지면은 뭐 돼지저금통에 500원을 넣자, 두 번째 넣었을 땐 1,000원 넣자 이런 식으로 네. 점점 커지는 거였는데 지각이 횟수가 늘어나면서 부담이 더 커졌고. 제가 화를 냈어요. 제가 초반에 그 돼지저금통을 하자고 해놓고 두 번을 연속으로 지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 돈을 아깝게 5,000원짜리 두 개인가를 넣어놨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 안에 분명히 제 돈 만 원이 들어있는 걸 보이는구나. 아는데 네. 네. 그 다음부터 이렇게 여러 상황이 있는데도 계속 제 돈만 있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러고 받으니까 내가 좀 여자다. 아, 그런 부분이 좀 섬세하시네요. 마음이 어리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진짜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누가 얼마나 봐야지 이랬다가. 아, 진짜요? 근데 그 만 원 어디 갔지? 어? 맞아. 원래 그런 거 모아서 사실 회식 때 쓰거나 그렇잖아요. 만 원 어디 갔어? 어디 빨리 남한테 전화해봐. 네, 네, 같은 팀이긴 하지만 좋아하는 뮤지션은 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뭔가 다 네 분, 그리고 지금 와 계신 세 분들 중에서 존경하는 뮤지션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즐겨 듣는 음악 장르도 궁금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존경하는 뮤지션들이 계속 네. 다시 생기는 것 같은데 네. 요즘에 가장 요새는 자크 브렐이라고 네. 벨기에 출신의 프랑스에서 계속 살았던 네, 네, 네. 그 가수 겸 작곡가? 네, 작곡가 네. 겸 배우? 그렇군요. 그런 네. 아, 혹시 느무키트바라는 노래 아세요? 아니요. 아, 나이 차이가. 아, 느무키트바. 네. 꼭 찾아서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열정적이고 네. 그 공연하는 걸 보면 그 퍼포먼스가 정말 그냥 그 생으로 딱 느껴지는데 그거 많이 배우고 싶어요. 요즘에 많이 빠져있는 네. 가수인 거군요. 네. 네. 그러면은 서현정 씨는 요즘에 가장 요즘 자주 듣는 게 있는데 블론드 레드헤드 상아 언니가 추천해준 밴드기도 한데 네네. 그 밴드에 지금 빠져서 거의 반년째 그 밴드만 듣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래? 네. 심하게 빠졌네요. 너무 좋아요. 너무. 반년이나 가장 좋은 앨범 추천해주고 싶은 앨범은 뭐가 있을까요? 23이라는 음반이 있는데 그 음반이 전 제일 좋더라고요. 제일 대중적이기도 하고. 한번 찾아서 들어봐야겠어요. 스커트가 또 너무 예뻐. 그쵸. 원피스 입고 춤추. 아, 원피스가 진짜. 궁금하다. 원피스가 어떨까?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저도 한번 꼭 들어보겠습니다. 성기현 씨는 요즘에 빠져있는 곡이나 뭐 저는 아티스트가 아프리카 있다면? 음악에 한 몇 년 동안 빠져있는데요. 아, 그래요? 아프리카 특히 음악. 서부 아프리카의 음악 굉장히 좋아하고 네. 그 중에서 알리 파르카 뚜레라는 알리 파르카 뚜레 뚜레가 되게 많아요. 뚜레 네 뚜레가 알리 파르카 뚜레 예 잘한다. 잘하시네요. 약간 그쪽이신 것 같기도 하고.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하여튼 그쪽 그 음악이 갖고 있는 단순하면서도 네 단순한데 너무 이렇게 속으로 많이 사람들을 이렇게 감동을 주는 건드리는 감동을 주는 그런 면이 너무 좋아요. 저 이렇게 세 분의 취향이랑 또 자주 듣는 음악도 많이 알아봤는데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팀이 좀 더 대중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음악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 네. 대중이 결정해주는 면이 있는 것 같고 좋아한다면 그게 더 대중적인 곡이 되는 것뿐이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뭔가 잘못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자기 솔직하게 자기 네. 음악을 하면 대중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그것이 대중적인 걸 결정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오버하지 말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취향에 맞는 그런 음악들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많은 대중들이 좋아해주면 네. 좋죠. 좋긴 좋죠. 네,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지금 3호선 버터플라이의 음악을 너무 좋아하시고요. 네. 푸른밤에도 되게 매니아들이 많이 계세요. 푸른밤 가족분들 중에서도요. 샤이니의 비약. 아닙니다. 인디씬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인디씬에서는 활동을 하다가 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오랜 시간 같이 팀을 이뤄서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10년 만에 또 공백기를 넘어서 앨범도 내셨고 뭔가 내가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연할 때마다요. 공연할 때마다. 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은 있으신가요? 네. 언제 가장 힘드셔서? 음악이 잘 안 나올 때, 새로운 곡들이 안 나올 때. 뭔가 딜레마에 빠지거나 네.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은데 네. 아이디어가 없어서 시도하지 네. 못할 때. 잘, 해봤는데 계속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완벽주의자들이었죠. 전혀 완벽주의자는 아닌데. 네. 좀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포기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하셨군요. 근데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음악도 다 너무 좋으셔서 포기했으면 또 칭찬. 저도 싫었을 것 같습니다. 포기했으면. 그럼 칭찬 안 할게요. 고마워요. 아닙니다. 뭔가 대한민국에서 락밴드를 한다는 거 뭔가 쉽지는 않잖아요. 많은 부분에서 지금 락을 꿈꾸고 있는 락 음악을 꿈꾸고 있는 친구들에게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에게 해주셔도 좋고요. 저도 음악을 이제 막 시작한 새내기니까요.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7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데뷔한 지 7년 됐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데뷔 7년 그 전에 연습생까지 합치시면 거의 뭐 사무사이랑 비슷하네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정말 음악을 좋아하고 그냥 들었었던 시간이고요. 이제 뭔가 음악을 내가 표현하고 그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요. 네. 아니, 저는 그 뭐 음악하는 사람들 이렇게 겉으로 보면 네. 뭐 제가 어디가 뭐가 특별한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네네네. 그냥 파리하고 뭐 이렇게 약간 좀 겉으로 봐서 막 이렇게 용감한 게 드러나지도 않고 네. 그런데도 모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예, 뭔가 그렇죠.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고 네. 그거의 핵심은 사운드의 모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는 사운드의 모험을 해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운드의 모험을 해야 되지 않나 새로운 소리들과 도전들을 예. 많이 해야 된다 예. 새로운 소리를 이렇게 밟는 게 네. 허공을 밟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느낌이어서 언제나 있는 소리에 이 레일을 뺑뺑 돌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미 있는 사운드의 소리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예, 그렇죠. 계속해서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네, 사운드의 모험이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해주신 조언으로. 잘 네. 생각하시길 바라죠. 사우선 버터플라이의 음악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죠. 계속해서 앨범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나 음악 장르 있으신가요? 새로운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사운드의 도전. 또 도전해보고 싶은. 저는 계속 댄스 음악을 하고 싶어요. 댄스 음악. 네, 그러니까 네. 기한이 오빠가 약간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라 지금 서현정 씨가 깜짝 놀라셨어요. 언니한테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원래 내가 사실 제가 좀 댄서블 해요. 네, 기한이 오빠도 춤추는 걸 좋아하고. 춤은 아예 샤이니 앞에서 지금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아프리카 리듬을 네, 되게 네. 좋아하고 아프리카 쪽 음악 되게 좋아하시는데 네. 그런 리듬에 그게 진짜 원초적으로 춤출 수 있는 그런 그래? 음악을 그래? 해보고 싶어. 너 이거 녹음 됐다? 응, 나 옛날에도 그래? 얘기했었잖아. 오케이, 알았어. 기대되는데. 댄스곡도. 사무선 버터플라이의 댄스곡도 이제 만나볼 수 있는 건가? 장르적인 댄스가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춤추는 곡이요. 춤추는 곡. 기대되는데. 그러면은 서현정 씨는 또 따로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 있으신가요? 아니 사실 저도 사무선 노래가 대체적으로 어둡다 보니까. 네네. 몽환적인 느낌이 있죠. 좀 네. 따르고? 춤출 수 있는 음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랑 생각이 똑같아. 남인이만 설득하면 되겠네. 이럴 수가. 그러면 세 분이 마음이 역시 팀인가요? 세 분의 마음은 댄스로 굳혀졌습니다. 네. 야 오늘 심야 그러네요. 예. 네. 저 기대해보겠습니다. 정말로. 네네네. 독특한 가사로 또 즐겁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심플하게. 네. 네. 네 심야포차 세 번째 주인공이셨어요. 어떠셨어요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정말요? 재밌으셨어요? 네. 저는 세 분이 계속 이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말씀이 없으신지 아니면 아, 내가 마음에 안 드나? 그래요. 걱정을 저희 많이 했어요. 여기 와서 새롭게 알게 된 게 너무 많아요. 아, 서로에 대해서요? 네, 어, 시간이 정말 많았어요. 빨리 갔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노래 뭐가 있을까요? 그 좀 동요 같은 그런 네. 느낌의 단순한 매력이 있는 곡인데요. 네. 너와 나. 너와 나. 3호선 버터플라이의 너와 나. 듣고 오겠습니다. 세 분 인사해 주세요. 그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아, 좋은 밤 되시고요. 아이고. 네. 먼저 하세요. 먼저 해주세요. 좋은 밤 되시고요. 네.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봬요. 네. 공연장에서 봬요. 네. 남상아 씨의 인사였고요. 하나만한 서현정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샤이니도 보고. 네. 저희가 LP를 지금 이제 낼 거예요. 네, LP. LP 4집 드림토크 LP를 3월 달에 낼 건데요. LP를 내고 나면 그렇군요. LP 발매 기념 공연을 할 거예요. 네. 또 추후 공지해 드릴게요. 아, 그러면 그때 또 저희가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공연 일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하고요. 오늘 2부 끝곡으로 네, 3호선 버터플라이의 너 하나 듣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그저 전주만 들어도 캬 옛날엔 말이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90년대 사랑받은 노래들과 함께합니다. 90s but goodies. 옛날엔 말이야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나이 먹은 거래요. 근데 나이 먹었다는 소리가 싫어도 옛날 노래가 주는 감동과 바꾸긴 싫죠. 그럼 오늘은 어떤 분들이 90년대 노래들로 추억여행을 떠나고 싶으신지 바로 알아볼까요? 박희정님, 94년도쯤인가? 드라마 마지막 승부가 난리였잖아요. 저녁마다 그 드라마 보려고 TV 앞에서 기다렸는데요. 주제가도 대박이었잖아요. 전주만 나와도 신이 났었다니까요. 공부한 건 다 잊어버렸는데 그 가사만큼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김민교, 마지막 승부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94년도, 제가 5살 때네요. 5살 때 저희 어머니는 레코드점을 하셨는데요. 주제가가 참 머리에 남는 경우가 많죠. 저는요, 올인의 주제가가 참 머리에 남습니다. 그 노래 맨 처음에는 이름 없는 가수로 나왔어서 누가 불렀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날 박용화 씨가 불렀었죠. 조동은님, 혹시 흑인 여성 그룹 TLC 아시나요? 99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상을 3개나 받았죠. 유명한 곡들 많은데 전 Digging on You를 참 좋아합니다. 틀어주세요. TLC 매력적이죠. 이 세 분 보면서 이 누나들 이 말만 반복했던 것 기억이 나네요. 박희정님이 신청하신 김민교의 마지막 승부 먼저 듣고요, 조동은님이 신청하신 TLC의 Digging on You 듣고 오겠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나인티의 스팟 굿이즈 듣고 계십니다. 임정민님, 미규어의 내일도 만날래? 듣고 싶어요. 가사가 수줍은 듯 하면서 패기 돋는 돌직구 고백이에요. 네 모든 게 좋아. 너의 이름, 너의 동네까지. 이렇게 너를 만들어준 네 사랑도. 이야, 진짜 돌직구네. 아, 나도 이렇게 날 사랑해줄 사람 어디 없나 하셨습니다. 야, 내일도 만날래? 오늘 만났다는 거죠, 이미?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네요. 내일도 만날래? 참 용기 있는 남자 아닐까요? 내일도 만날래? 이런 말을 어떻게 편하게 할까? 이렇게 다들 대부분 우리 뭐 뜸을 들이잖아요. 다들 뜸을 잘 들인 밥이 맛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돌직구를 하는 것도 좋겠네요. 박영민님, 핑크라면 우리 효리 누나가 긴 생머리를 찰랑거리며 좌로 한번 우로 한번 휙휙 휘둘렀던 그 노래 블루레인이죠. 데뷔곡인데 발라드 부른 댄스 가수 흔하지 않잖아요. 이 노래도 너무 좋죠. 핑크라면 핑클은 활동 시기가 참 엄청 긴 편은 아닌데 히트곡 그리고 좋은 노래를 참 많이 냈던 것 같아요. 블루레인 이 노래도 저도 참 좋아했습니다. 박희정님, 박상민, 비원 빠지면 섭섭합니다. 선글라스에 쉰듯한 허스키 보이스 매력쟁이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꼭 틀어줘요 하셨습니다. 저는 박상민 씨 정말 좋아해요. 그 연습생 때 그리고 그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요즘에 Let It Go 있잖아요. 레디코랑 되게 비슷한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 그 노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게 레디코, 레디코. 이거랑 비슷해서 저희 멤버들하고 되게 요즘에도 좀 장난을 많이 쳤었는데 그 생각이 나나요? 나네요, 갑자기 박상민 씨 하니까. 그러면 이규호 씨가 부른 내일도 만날래. 그리고 박의정님의 신청곡이죠. 박상민의 비원 두 곡 듣겠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약한 모습이었었지. 말하기조차 힘이 들어 침묵의 그 시간이 흘러간 뒤에 마지막으로 내게 하던 말 나보다 못난 사람에게 잊혀져 있던 사람에게 나 전에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만 될 것 같다고 미안하단 말과 함께 흐르기도 너의 모습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냐고 따지듯이 내 절규했지만 이규호의 내일도 만날래 그리고 박상민의 비원 두 곡이어 들으셨습니다. 90s 벗 굿이즈 계속 이어갈게요. 손민경님 거래 아스피린이요. 무려 95년도 노래네요. 중학교 때 갔던 캠프에서 기상음악으로 들었던 노래예요. 일어나기 싫어서 이불 속에서 꾸물거리다가 이 노래 좋다 하다가 후렴구에서 나오는 이런 제길이란 가사에 빵 터져서 잠을 깼던 추억이 있네요. 후렴 가사가 참 매력있는 노래네요. 이런 제길로 시작해서 작가 두 분이서요 지금 이 전에 두 곡 나갈 때 이 노래를 눈 맞추고 합창을 하셨습니다. 와, 그 정도로 당시에 유행을 했던 노래군요. 제가 피부로 못 느꼈지만 지금 또 느끼네요. 정경아님 초등학교 2학년 때 김원준 씨가 데뷔했던 기억이 나요. 처음으로 연예인도 가요도 좋아했었죠. 원준 오빠가 내 꿈에도 나왔었는데 김원준의 모두 잠든 후에 신청해요. 김원준 씨는 늙지 않으시죠? 뱀파이어신 것 같습니다. 혈액 검사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분은 김원주 씨는요 진짜 쉬어 끝은 없는 거야 저 이 노래 들으면서 야 최고다 막 그랬었거든요. 원채경님 김동류 씨가 작사 작곡했다는 신나는 그 곡 김원준의 쇼 듣고 싶어요. 어 제가 이거 읽고서 얘기한 건 아닌데 김원준의 쇼 듣고 싶어요. 커튼이 내려진 텅 빈 무대 뒤편에 오늘을 사는 내가 있다는 그 가사 내용이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제 쇼도 관객은 없지만 여전히 절찬 상영 중입니다. 이야, 네. 어, 김원준 씨가 이때 정말 히트였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너무 좋아했고요. 많이 따라했었어요.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들 사연 더 보겠습니다. 손민경님이 신청하신 걸의 아스피린 듣고요. 스트링 기타 버전입니다. 정경아님의 신청곡 김원준의 모두 잠든 후에 듣겠습니다. 거래, 아스피린, 그리고 김원준의 모두 잠든 후에 듣고 오셨습니다. 이 모두 잠든 후에 이 곡은요, 태민군과 저희 멤버 샤이니 태민군과 김원준씨가 재작년 연말 시상식에서 콜라보레이션을 했었었죠. 그 이 노래가 나온 연도에 태민군이 태어났었어요. 93년도였나요? 그때 태어나서 또 그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했었는데 네,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야기 더 보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필라르, 네, 영어로 사연 주셨습니다. 태그팀의 Up There It Is, 여동생이랑 나랑 좋아하는 노래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Up There Is, Up There It Is, 여동생이 좋아하는 노래. 저는 우리 누나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제가 강제로 많이 들었는데 이것도 잘 필라르님 잘 아셔야 돼요. 본인만 좋아하는데 여동생이 강제 청취한 걸 수도 있습니다. 장문경님, 밀로프의 장문경님, 밀로프의 I'd Do Anything For Love, 뮤지컬 로키 호러 픽처 쇼로 데뷔해 그래미 록 보컬상까지 수상한 마성의 오빠죠. 지금은 아저씨를 넘어 할아버지가 됐지만요. 이 노래 듣고 싶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그래미상까지 받았군요. 태그팀의 Up There It Is, 필라르님의 신청곡이고요. 장문경님의 장문경님이 신청하신 밀러프의 I'd Do Anything For Love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party people. No, I won't do that. 네, 태그팀의 Up There It Is. 이 곡은요, 93년도 최고의 히트곡으로도 선정이 됐었다고 하네요. 듣고요. Meet Loaf의 I'd Do Anything For Love 두 곡 듣고 왔습니다. 90s But Goodies 이어가겠습니다. 박동성씨,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안 늙고 영원히 여전히 동안인 형님 이승환의 천일 동안 부탁드려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노래방에서 이 노래만 부르다가 친구들한테 욕 많이 먹었던 얻어먹었거든요 하셨습니다. 이승환 씨 못 참아라 그러면 다들 이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전일 동안 이렇게 갖고 좀 모창 많이 한 왜요? 잠깐만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비슷했나요? 제가 원래 모창을 잘 못합니다. 네, 김혜림님 저는 유민이에요. 라고 노유민 씨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하던 그 노래 NRG의 티파니에서 아침을 문득 생각나네요. 할 수 있어 라는 데뷔곡이 더 유명하지만 전 이 곡에서 소년의 풋풋함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NRG 정말 좋아했어요. 저 그 할 수 있어 이 노래도 너무 좋아했고요. 좀 시간이 흐른 후에 나온 노래죠. 히트송 이 노래 진짜 좋아했어요. 막 와 노래방 가서 NRG 메들리 부르고 친구들하고 그랬던 기억이 또 나네요. 그러면 김혜림님의 신청곡 들어볼까요? NRG가 부릅니다. 티파니에서 아침을. 저는 유민이에요. 그 애를 처음 본 건 여름이 끝날 무렵 늦은 오후였어요. 성진이 형, 명훈이 형 못 올라가려면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지만 두고 보세요. 나는 그 애와 꼭 결혼할 거예요. 그 애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숙이죠 오늘도 난 원하는 모든 걸 줄 거예요 그대만 위해 하늘의 별도 따다 주 네, 노래 좋습니다. 다 박가영 씨가 신청한 홍경민의 이제는 듣고 돌아올게요. 오늘 방백 나의 눈은 밝고 나의 귀는 항상 세상을 향해 열려 있으니 불안하지 않아, 두렵지도 않아. 언제나처럼 바람이 부는 이곳에서 나는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은 바로 그 길을 선택했으니 때론 끌어안고 때론 구별하며 나의 진심과 나의 균형을 노래할 수 있는 자유. 지루한 다툼, 차가운 그늘 속에도 나의 진실은 여기 맴돌고 있으니 이젠 사라지길 부디 그러하길. 너의 이름과 너의 기억들 다시 보게 되길. 나를 달래주던 제주도의 바다, 또 빛의 대지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더블유의 경계인이란 노래 가사였습니다. 일요일이 다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죠? 이제 몇 시간 후면 출근도 하시고 학원이나 학교 가실 겁니다. 물론 봄방학 중인 분도 계실 거고요. 그 시간에 퇴근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봄방학이니 제일 부럽네요. 네, 대학생들은 해당 사항 없죠. 불안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더 멋지기도 한 이 경계인이라는 말.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취업준비생이든 그 자체가 인생의 완결된 지점에 계신 게 아니니까 우리 모두는 경계인인 셈이죠.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아까 가사 읽어드린 밴드 W의 경계인이라는 노래입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생각.